바람 불고 꽃이 피면 기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넘어 고향에 가고 싶네. 부모 형제 보고 싶어 정든 내 고향에 무진 세월 그리운 얼굴들 한 백년이 지나버렸네. 살아계실까 옛 모습 그대로일까 한 맺힌 휴전선아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어서 가자 통일열차야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어서 가자 통일열차야 바람 불고 꽃이 피면 기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 넘어 고향에 가고 싶네. 부모 형제 보고 싶어 꽃분이도 보고 싶어 무진 세월 그리운 얼굴들 한 백년이 지나버렸네. 살아계실까 옛 모습 그대로일까 한 맺힌 휴전선아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어서 가자 통일열차야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어서 가자 통일열차야.